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대회와 적십자회 창립 70돌 기념 모임에 참가할 적십자국제위원회,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위원맹과 단마르크, 핀란드, 영국의 적십자사 대표들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